사드 배치에 대한 남조선 각계 증거와 세계의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최초된 박근혜 괴뢰역적회담의 망발을 규탄하여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